조선 해방 72돌째 즈음에서 주조 러시아 연방 대사관 성원들이 15일 해방탑에 화환을 진종했습니다. 화환 진종에는 알렉산드르 미나예브 림시대리대사 대사관 성원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대표들, 대사관 무관들이 참가했습니다. 러시아 연방 대사관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종된 다음 참가자들은 소련군 열사들을 추모해서 묵상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 성원들은 또한 사동구역에 있는 소련군 열사들의 묘에 화환과 꽃다발들을 진종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사관 성원들은 지방에 있는 해방탑, 소련군 동상, 열사묘 추모탑에 꽃다발들을 진종했습니다. 한편 청진주재 러시아 연방 총영사관 성원들이 청진시에 있는 해방탑과 소련군 열사들의 묘에 화환들을 진종했습니다.